미쳐 KO knockdown 되게 over 나의 선물 미쳐 KO knockdown 되게 over 되게 마친 넌 so incredible 뭔가 전문적 murder 정확한 machine gun scary baby 잡이 no 무서울 게 없는 밤 어쩌면 우리 Bonnie and Clyde 누가 있음 burning out Go, go, we go psycho Knockdown, 손이 쓰러져 나를 세워서 미치 KO knockdown 심장이 터지네 바닥에 맞은 걸 Take it over, take it.